Side effects for your prayer. Yeah. Okay. Okay, here we go. Dear Jesus, thank you for Dan, and thank you just for everything he has spoken to us so far, and thank you for the revelations that you've brought us, Jesus, and we just ask for even more today. In Jesus' name, amen. You're awesome. Thank you. Amen. Kimchi. How are you? Good. Good. All righty, here we are. Isn't this nice? You guys guess? Guests, stand up. 손님들 일어나주세요. Tell us your name. What do you do? My name is Lucas. I'm a mission builder here. I'm working in the kitchen. 제 이름은 루크스고요. 미션 빌더고요. 주방에서 일합니다. Thank you for working in the kitchen. Yes. Where are you from? I'm from Germany. Germany. 독일에서 왔어요. Awesome. I love Germany. Awesom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오늘 마지막이에요. Thank you. Whoa, mid-quarter evaluation. Woo. Yes. So what else we got up here? Anyway. Yvonne Kim. Oh, that's the girl who left. Sorry about that. Anyway, I should quit going. I should come out of Danland and come back to here. 네, 이제 Danland에서 나오고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Woo!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s about anything? 질문 있으신가요? Could I have another fan? 선풍기 하나 더 있어도 돼요. She got it. And two. I'm joking.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She got my joke. 쓴이는 제 장난을 아는 것 같아요. Amen. All right, tell your neighbor three things that Jesus has done in your heart this week. Go. 이번 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해주신 거를 세 가지를 이웃에게 얘기해 주세요. Thank you. on the front row today. You've been on the front row. You're new on the front row. That's awesome. Alrighty. I want to talk about outreach today. 네, 오늘 전도행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So I'm going to teach for a few minutes and then I'm going to tell you stories. 자, 몇 분 동안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And I'm going to give you a list. 그 리스트를 드릴게요. Don't be shocked.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But yeah, if you want to write the list down, feel free. 네, 리스트를 이제 적고 싶으면 적으셔도 돼요. Some things that have helped me on outreach. 전도행에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 Number one. 첫 번째. Let Jesus love you.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Let Jesus love you.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If you have a great day. 오늘 좋은 날. Jesus loves me. 아,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셔. Have a terrible day. 진짜 안 좋은 날에는 Jesus loves me. 예수님도 나 오늘 사랑해 주셔. Everything went well. 모든 게 잘 됐을 때 Jesus loves me.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 Everything went bad. 안 좋게 됐을 때 Jesus loves me.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셔. No matter what happens. 어떤 일이 있어도요. We need to let this happen.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돼요. Number two. 두 번째. What Jesus thinks of me is more true than what I think of me.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내 자신이 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맞다, 더 진리다. Again, dealing with shame and condemnation. 네, 수치와 또 condemnation에 대해서는요. Feeling bad about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때. We need to let this happen. 그 두 번째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돼요. And God is thinking great thoughts about you all the tim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늘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Let's say that God is thinking great thoughts.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좋은. Say it out loud. God is thinking great thoughts about me. 나에 대해서 all the time. 늘 언제나. That's good. Woo! I'm excited. 네, 기대되시죠? Amen. Number three. 세 번째. Matthew 마태복음 22 22장 37 to 40 37절부터 40절 Someone read that. 그 누가 읽어 주실 수 있겠어요? Jesus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o Verse 40. 네, 40절.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그 선지자들의 모든 율법이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If you would be living in that time, 여러분이 그 시간에 살아계셨다면, and you walk up to the disciples, 제자들에게 다가갔어요. How do you know what to do every day? 그럼 그 순간마다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They would have said, 라고 질문했어요. We look at the law and the prophets. 우리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서에 있는 것을 뭐 읽고요. And Jesus comes. 근데 예수님께서 오세요. He says everything you're supposed to do in this life. 이 선지 삶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이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and love people 사람들을 사랑하라. Guess what you figured out? Guess what you figured out? 여러분이 뭘 발견했는지 God's will for your life.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 Amen. Amen.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 you do know what to do.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 말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you do know what to do. 솔직히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When you have free time, 자유 시간이 있을 때요. Which doesn't exist. 존재하진 않지만. But when you have time, 시간이 있을 때, on outreach, 전도행 때,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You do this. 바로 저거 하세요.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And love people. 사람들을 사랑하라. You figured out God's will for your life. 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뜻을 이제 발견하셨어요. Amen. Amen. God's big will for our life. 네, 하나님의 큰 뜻은요 우리 삶 가운데. Is thousands of little decisions every day to love God and love everyone around. 하루에 일어나는 몇천 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And yeah, this is really at the core of outreach. 이게 전도행의 중심입니다. 저 말씀이.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And love people. 사람들을 사랑하라. Do not let your schedule run your outreach. 여러분의 그 스케줄이 전도행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Do not let your schedule run your outreach. 여러분의 스케줄이 전도행을 run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Let your outreach be run by the burning heart inside of you for Jesus. 여러분의 전도행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끌임 받아야 돼요. No, what do I? What's outreach? 전도행은 뭘까? Oh, I got to do this and this and this. Today.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That's not outreach. 그건 전도행이 아닙니다. Outreach is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e Holy Spirit bams you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You can't. 네, 전도행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전도행입니다. Oh, I got Jesus loves you. 아무리 누가 내 손을 입을 막아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행입니다. Let the love of God be so burning in your heart you can't shut up. 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있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게 전도행입니다. Amen. Amen. Don't let your schedule be defined as your outreach. 예, 여러분의 스케줄이 전도행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Amen. Many of you will have some schedules. 네, 많은 사람들이 스케줄이 있습니다. And your leaders are leaning into Jesus, asking Jesus to kind of help give you some schedule.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행 팀 리더는요, 더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더 그 스케줄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스케줄 받는 거예요. God wants to move in the midst of that.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But there's something much more real and deep. 네, 그것보다 더 깊고 더욱더 현실적인 게 있어요. And that's your burning heart for God.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사랑입니다. And may that be expressed in the schedule and outside the schedule. 그것이 여러분의 스케줄 안에서와 스케줄 바깥에서의 그 표현이 표출되기를 기도합니다. Yeah, doing this. 마태복음 22장이 일어나도록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and loving people. 사람들을 사랑하라. If you have a scheduled meeting, 네, 여러분의 스케줄 미팅이 있어요. From 6 to 8. 6시부터 8시까지. And at 8:30. 8시 반에. You want to get an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Watch out. 오늘은 조심하세요. I think it might be ministry time. 어쩌면 사역 시간 될 수도 있어요. What if the Holy Spirit bams you at 8:30 and you lead the guy at the shop to Jesus? 예, 여러분이 8시 반에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그 숍에 아이스크림 숍에 있는 사람을 전도시키면 어떡해요? No, that can't happen because ministry was 6. 6 to 8. 아니, 그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왜냐면 사역은 6시부터 8시까지였어. Don't be tied down to your schedule. 여러분의 스케줄로 제한받지 마세요. Amen. Amen. Do you agree? 동의하시나요? Let your heart be burning.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세요. Let the love of God burn in your heart.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으로부터 타오르게 하세요. And like Julie said, if you do this, 네, 줄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했을 때, you're gonna live in the now. 현실을 살게 됩니다. You're gonna live in the now. 현실을 살게 됩니다. She might have been translating, but somebody said it earlier today. 누가 얘기했는데요? You gotta live in the now.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The future doesn't exist.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And if Jesus walked through that door, 예수님께서 저 문에서부터 들어오실 때, you wouldn't care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Amen. It's good to plan for the future. 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Amen. 아멘. But what I do is I plan when the Holy Spirit leads me to plan. 근데 제가 뭐 하냐면요, 성령님께서 계획하라고 말씀하시면 계획을 해요. I quickly forget about it. 근데 순간도 많이 잊어버려요. And I get back to the moment.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현실에. Life with the Holy Spirit is too good to be worrying about the future. 왜냐면 나와 지금 성령님과의 그 현실과 그 존재감이요 너무 좋아서 미래를 걱정하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Amen. And if you engage in loving God and loving people,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it's going to make it a lot easier for you to be present on your outreach. 그러면 전도행 때 그곳에서 현실감 있게 사는 것이 더 쉽게 될 거예요. 멍 때리지 않고. To be present on your outreach is not. I'm not talking about. Physical presence. 네, 여러분 육체적인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I'm talking about in your mind and in your heart every moment of every day to not be somewhere else like Danland. 네, 전도행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그런 멍 때리거나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Like you can't wait for the day to be over or can't wait for outreach to be over. 아, 전도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없이. When we're obsessed with loving God and loving people.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미쳐 있을 때. My prayer for you. 네,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는요. Is that you're really, really sad to leave the location you go to? 그 전쟁 지역을 떠나는 게 엄청 슬퍼하실 거가 기도합니다. Amen. Amen. Because your heart is there. 왜냐면 여러분 마음이 그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And you've loved God.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And you've loved people.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Thinking about your future.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nd you're so excited for the reality of God in your life.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실에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저의 기도예요. And I know you're gonna have to leave. 네, 전도행을 떠나야 되는 것도 압니다. And I know you have things to do later in life. 그리고 미래에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But I love doing this. 제가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게 저거예요. I love doing this. 현실, 현재. I have a very busy week next week. 네, 다음 주 엄청나게 바쁩니다. I'm going far away. 저 또 멀리 떠나요. But you know what? 이제 아세요? It would be really dumb if I spent this whole week thinking about next week. 네, 제가 이번 주를 다음 주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면은 엄청 멍청할 것 같아요. I love living right now. 지금 현재를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Amen. Amen. Amen. Amen. Ah, so good. Questions so far? 질문 있으신가요? Yes. 아마 planner. 그래서 what I'm getting off from you is that every moment obey, listen to the Holy Spirit and obey. Yes. He's asking what is better, like for example, Sunday service is at 11, but however, do you like don't ignore that, ignore the time frame, time schedule, and say, Holy Spirit, what do you want to do every moment, and go with the flow. So for example, I want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to do my devotions, but it, don't schedule that in, but go with the flow. What is better? When you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를 때, He will lead you into community. 여러분을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He will lead you into community.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okay? 겁니다. That was Jesus. 그게 예수님이세요. When you live in community, 공동체 안에 있을 때, the community will often have a schedule. 공동체 안에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And because Jesus led you into the community,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you can trust that that schedule is Jesus leading you at the moment. 그럼 그곳을 신뢰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간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스케줄이라는 거. So if, yeah, and your say outreach team or whatever community you have. 네, 여러분의 전도행이나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Yeah, the Holy Spirit. Yeah, you honor the schedule. 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스케줄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Trusting that that is the Holy Spirit leading you at the moment through the reality of having leaders in the community. 네, 그것을 신뢰하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인도해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또 지정하신 리더들이 그 공동체 리더들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해 주셔야 돼요. Jesus lived in submission to all the Jewish customs of the day.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인 율법들을 다 존중했고요, 순복했습니다. Because that was the community he God put him in.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공동체였기 때문에. Does that make sense? 이해하셨죠? So yeah, and then yeah, beyond that. 네, 하죠 그 이후로. Yeah, we ask God to help us into other things that we do.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 할까요? 도와주세요. So good. Amen. And do not let your personality get in the way of what God wants to do. 그래도 여러분의 성격이나 기질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Yeah, I mean, if you're a planner,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and God tells you not to plan, 계획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guess what? 그러면은 아세요? God knows you better than you know yourself.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알기 때문에, so if you don't plan, 계획하지 않을 때, it's better for you. 더 여러분에게 좋을 겁니다. Amen. Amen. Yeah, we don't let your personality define who you are. 여러분의 기질이나 성격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세요. Let Jesus define who you are.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Amen. Amen. We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find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발견하려고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요. No, find Jesus. 아니요,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And you'll be very happy with yourself.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되게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아름답기 good.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And he's really good. 그 진짜 선하시기 때문에. And he's really, really, really good. 그 엄청나게 좋으시기 때문에. And he loves us. 우리를 사랑하시고. And he loves you. 그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And he loves me. 그 나를 사랑하고요. We gotta let that in.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돼요. Amen. Other questions? 질문 또 있나요? Alrighty, number four. 네, 네 번째입니다. Yes. Question. Okay. So in outreach, like things like issues with submitting under the leaders, issues with relationship with your teammates, how do I deal with that? And are there anything, any advice from you? Do whatever you want and avoid conflict. 어떤 거든. Joking. Do you want me to translate? Sure. Tell her I'm joking. 장난이에요. 너 마음대로 다 하고 어려운 거 불면은 피해. 장난입니다. Great question. 좋은 질문이에요. Yeah, again, John 17. 요한복음 17장. The number one form of evangelism you will have on outreach is your love for each other. 전도행 때 여러분이 서로에게 가장 첫 번째로 크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 팀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Amen. Amen. So, yes, study 1 Corinthians 13. 네,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하세요. Let the reality of the truth of what it looks like to love each other sink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현실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시면서 계시 받으세요. And don't avoid conflict. 그리고 conflict를 피하지 마세요. 대면을 피하지 마세요. Love takes initiative. 사랑은요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Love takes initiative.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If you love someone, 누구를 우리가 사랑할 때, you do things. 우리가 뭐 하죠? You don't wait to be asked.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you don't wait till you feel good. 내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love 것이 아니라, love takes makes choices. 사랑은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It takes initiative. 사랑은요 먼저 접근하게 합니다. And that will be very different from some of your kind of cultures. 그래서 그건 어떤 사람들의 문화에게는 다를 거예요. 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But it's very, very much the life of Jesus.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사랑은 적극적입니다. And ask God to help you.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So when you have a conflict,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you go to that person and you talk it out. 그 사람에게 직접 가셔서 대화를 푸세요. I know for some of your cultures, 어떤 분들의 문화에 안에 It's easier to hide it inside. 그 안에 문 속에 숨기는 게 되게 쉽죠. Not talk about it. 말하지 않고. And then you let it steam and grow and grow. 그리고 그것이 뿌리로 길게 자라게 하고 파이게 합니다. Until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하죠. All this stuff comes out. 모든 게 다 놀라옵니다. If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leader or with other students, go talk to them privately. 네, 리더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팀 멤버들 문제가 있다면요,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주셔서 말씀으로 말해 주세요. Please don't hold it in. 제발 그거를 갖고 있지 마세요. And then lovingly work it out with each other. 그리고 사랑으로 같이 그걸 해결해 주세요. Yeah, and don't hold it in. 네, 안으로 계속 삼키지 마시고요. Yeah, you really need to commit to that as a team. 그거는요 팀으로서 그를 헌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That you lovingly, go to each other with 사랑으로 stuff. 사랑으로 푸는 거. Yeah, and I just want to honor your leaders. 네, 여러분의 리더들을 존중하고 싶고요. Yeah, they were not randomly picked by the fact that we need to have leaders of outreaches. 네, 우리가 전도행 때 꼭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No, God. 아니요, 하나님께서. Who loves you?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Was thinking. 생각하신 거죠. The best thing for you.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Is to have these two leaders over your life for the next three months. 네, 앞으로의 3개월 동안 이러한 특정한 두 명의 리더 여러분의 삶의 리더로 선택하신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That is God's idea for you.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삶의 생각이시고 아이디어입니다. And God's good. 네, 하나님은 좋으시고요. And he's loving. 사랑이시고요. And you can rest in your heart. 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어요. That's the best. 그것이 최고라는 거. Now your leaders aren't perfect. 네, 여러분의 리더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I mean almost. 네, 거의. That's a joke. 장난입니다. But you can trust them.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You can trust them. 신뢰할 수가 있어요. And I want to encourage you to do that. 네, 그래서 격려합니다. And if you strongly disagree, 여러분이 그를 크게 반대하신다면 Then I would encourage you, don't disagree with God. 그럼 하나님과 disagree?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격려드리지 않습니다. Because God wants the leaders on your team to be your leaders.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팀에 있는 리더가 여러분의 리더가 되기 원하시거든요. Yeah, and if you do have a conflict, please go to the person individually and talk it out.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은 직접 가셔서 대화를 푸세요. Please don't hold it inside. 안으로 계속 삼키지 마세요. And I know for some of you that's hard.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렵습니다. Let's commit to that. 하여튼 그것에서 위탁할까요? If you want to commit that you won't hold stuff inside and you'll go to individuals, stand up. 네, 여러분이 가지고 그 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거를 풀 거라는 거, 그거를 가서 대화로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일어나 주세요. 헌신하실 거면은 일어나 주세요. Amen. So let's just pray for each other on this. 네, 이걸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Yeah, we will love each other well on our team. 네, 서로를 우리가 사랑을 잘할 거라는 거. And that when we have a conflict, we're going to go to that person and we're going to work it out. 그리고 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가서 사람에게 풀, 그거를 가서 해결할 거라는 거. 헌신할게요. And that we're really excited that God gave us the leaders He gave us.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한다라는 거. Amen. Let's 아멘. Just pray over each other. 네,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Amen. I can't be like Botox here so that I won't look angry. I need a Botox that will like go like this so that I don't look serious when I'm not motionless. Cause like I can be like breathing and then people might get in the wrong way. They ask me, are you okay? I got asked my whole life, are you okay? Because I usually look like... Yeah. So in high school, I still pissed off. Like, I still get upset that people ask me. Because it brings up this pain. Like, all these years, people ask me how I was, and in my mind, I'm like, good. They're assuming I'm bad. Alrighty, let's come back. Are you okay? Yes. Why? Just don't spill your coffee. Don't spill your coffee. Alrighty, a couple more things. 네, 몇 가지 더 할게요. Let's practice a culture of... Yeah, that too. Thankfulness. 감사의 문화를 만듭시다. Thankfulness. I promise you, thankfulness is like the simplest, one of the simplest things that we know we should do. 네, 감사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순한 건데요. And it can change a whole day. It can 네, 그게 그 작은 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Thankfulness. And with that 감사함. Stuff that Andy Bird teaches. 특히 또 그다음에 이거와 함께 앤디 버드가 강의하는 게 있죠. Unoffendable heart. 상처받지 않는 마음, 마음이 상하지 않는 마음. Unoffendable okay. heart. Amen. Amen. And again, If these are a struggle, stop and stare at Jesus. 네,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어렵다면요, 멈추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When I stare at Jesus, I am thankful. 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감사합니다. And when I know that Jesus loves me, I have no reason to be offended at anyone.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누구에게 상한 마음이 이유가 없어요. When I have an offended heart, it shows that Jesus isn't my everything. 네, 제가 마음이 상했을 때요. 그거는 무엇을 증거하냐면 내 전부의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So it's an invitation. 그래서 이건 초대권입니다. Yeah, to think about Jesus.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초대권입니다. Amen. But no condemnation. 네, 그렇죠. 정죄함은 없습니다. Right? 맞죠? Amen. Amen. Or just a little condemnation. 아, 아니면 조금만. None. 아, 전혀. No, just a little bit. 아니, 조금만. I mean, I need to feel bad sometimes. 아,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 스스로가 안 좋게 생각할 때 있어야 되지 않나? None? No. Bora says no, no. So that's 보라가 it. 노노라고 얘기했어요. Bora knows. 보라는 알고 있어요. Amen. Amen. Amen. Good. Okay, here's another one.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Always. No, don't always. Lord, help me. Ask God to break. Break what? Break your leg. No, break your heart. With what? breaks is.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저의 마음도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Ask God to break your heart with what breaks His.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파하시는 걸로 break할 수 있도록. Which is very connected to this. 그게 3번이랑 또 가장 연결이 잘 되는 건데요. Thousands of times. 몇천 번이나. I've been on the streets of places in the world. 제가요 길거리에 세계 길거리에 다 다녀봤는데요. And no matter what my mood. 내 감정과 상관없이. And no matter what I'm thinking or not doing.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I stop. 멈춰서요. And I say, Jesus. 예수님. What's on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 뭐가 있나요? Jesus. 예수님. What's on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 어떤 게 있나요? Jesus. 예수님. Break my heart. 제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And it has changed my life. 그 기도가 저의 삶을 또 변화시켜 줬어요. 저의 삶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켜 줬어요. Amen. Amen. Amen. Amen. When I got to Afghanistan,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습니다. I had been there 2 weeks. 제가 2주 동안 있었는데요. And the culture was so different than my culture. 제 문화 너무 달랐어요. And because of the difference, 그 다름으로 인해서, my natural instinct was to avoid that culture. 제 자연스럽게 본능은요, 그 문화를 피하는 거예요. And retreat to things that are comfortable. 그리고 내가 편안한 것에서부터 숨어버리는 거. Like the internet. 인터넷 같이요. Like conversation with my friends. 그리고 내 친구들과 대화. Movies. 영화. Yeah, when it's because it was uncomfortable, I didn't know how to deal with that culture. 그 문화가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And I knew my heart needed to change. 그래서 제가 알았던 건 제 마음이 변화가 필요했어요. And I said, God, I need your heart for Afghanistan.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프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And God spoke to me.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He said, start praying. 기도하라고. I remember my first prayer meeting.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했던 기억나요? God, I pray you'll bless Afghanistan. 네, 주님, 아프가니스탄을 축복해 주세요. Okay, God, what do I do now? 아, 그럼 하나님 지금 뭐 해야 되나요? And God said, pray a little longer.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길게 기도하라고. So I'm like, Jesus, I pray you'll really, really bless Afghanistan. 아, 예수님, 정말로 정말로 축복해 주세요. Okay, God, what do I do now? 하나님 이제 또 뭐 기도할까요? And God said, okay, go for a walk. 아, 그럼 이제는 걸어가라고. So I started going for a walk.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And I'm trying to pray. 기도하고 있었고요. But I'm a little distracted. 근데 되게 방해가 많았어요. Who gets distracted when they pray? 기도할 때 방해받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You know what Jesus thinks?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지 아세요? It's okay. 괜찮습니다. Tell yourself that.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 주세요. It's okay if you get distracted when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약간 방해받아도 There's no condemnation. distraction 받아도 괜찮다. Amen. 정죄는 없다. No condemnation. 정죄는 없습니다. And so Jesus, I go walking and praying.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라고. Street, 그래서 길에 갔습니다. And I'm like, who could I pray for?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And I see a shopkeeper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저기 반대편에는 그 숍의 주인이 있었어요. So I stop. 멈춰서. And I start praying for him.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And I ask Jesus to bless him. 예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I ask Jesus to, yeah, love on him. 그분을 사랑해 주세요. And I ask Jesus to help with his family and his kids.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And as I'm praying, 그때 그 기도를 했을 때, I feel something inside.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다. And God gives me a vision.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And it's a vision of heaven. 천국의 비전인데요. And Jesus is sitting on his throne. 예수님께서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and he's weeping. 울고 계시는 거예요. And I look up. 제가 바라봤습니다. And I'm like, Jesus. 예수님. What's wrong? 왜 뭐 괜찮으세요? And Jesus looks down.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보시면서 Dan. No, no, no. 아니야. These are tears of joy. 이거는 기쁨의 눈물이야. Dan. Dan. there is a man. 한 남자가 있어. I made him. 내가 그 사람을 창조할 때. I know everything about him.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알아. I created him. 나 그 사람을 창조했어. I love his family. 그 사람의 가족을 사랑해. I love his kids. 그 사람의 아이들을 사랑해. And right now. 그 이 순간. He's working at a shop in Kabul, Afghanistan. 카불 아프가니스탄 그 숍에서 일하고 있어. But in all of history. 모든 역사 가운데. No one has ever prayed for him.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 적이 없어. No one has ever mentioned his name at my throne.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보좌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 But Dan. 하지만 Dan. Today. 오늘은. You. 너가. You mentioned his name at my throne. 너가 내 보좌 앞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댔어. And I'm excited because I'm going to answer your prayer. 내가 너무 기대하고 흥분되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너의 기도를 응답할 거야. And my heart was wrecked.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My heart was wrecked.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Because the same God who wanted to throw rocks with me. 왜냐면 나와 함께 돌을 던지길 원하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께서 was crazy about that man.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남자에 대해서도 미쳐 계신 거예요. And my heart was wrecked.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And I've never been the same. 그리고 똑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Ask God for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Ask God for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Oh, ask God for at least one person that your heart would be wrecked. 네,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찢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Oh, to be wrecked by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One of my dear friends.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His name is Jawed. Jawed라는 친구예요. He was 18. 18살. And he was a guard at our hospital. 우리 병원의 가드였어요. And one morning. 네, 오늘 아침에. The other people from the hospital came to my house. 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제 집으로 왔어요. And they said, Dan, there's been a fire at the hospital. You must come right now. Dan, 병원에 불이 생겼어. 너 지금 빨리 와야 돼. And I got down to the hospital. 저 병원에 갔습니다. And the fire had been in the place where Jawed stayed. 불이 난 곳이요. 자웨드가 머물렀던 그 곳에서 났었습니다. And he had burned to death. 그리고 불타서 죽었어요. We had no other vehicles. 또 다른 차가 없었습니다. So we had to use my car. 그래서 제 차를 사용했는데요. When a Muslim man dies, 무슬림 친구가 죽었을 때요. They don't put any. They don't embalm. They don't. You have to bury right away. 그냥 바로 묻어야 돼요. So they bury in their village. 그래서 그 마을에 묻어야 돼요. So we put him in my car. 제 차에 실었어요. And we drove to his village. 그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When we got to his village. 그 마을로 갔는데. They already had heard the news. 이미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And there were hundreds of people. 아주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nd they take him in the courtyard of the family home. 그래서 가족에 있는 가족 그 집에 코트야드로 데리고 와요. At a Muslim funeral, they're screaming and wailing at the time of death. 네, 무슬림 장례식은요 그 죽음의 그 묻는 그 가정까지는요 막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제 주변에 모든 게 막 소리 지르는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And his body's lying there. 그리고 그 몸이 누워 있습니다. And I'm standing in the corner. 그리고 제가 코너에 서 있어요. And I watch his grandmother. 할머니를 바라봐요. Walk up to him. 그 사람을 다가가서 and take the sheet off his from his face. 그리고 그 시체를 감싼 그 종 옷을 던져요. And grab his head. 그리고 얼굴에 붙잡고 and start screaming.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Jawed, wake up. 자웨드 일어나. Jawed, wake up. 자웨드 일어나. You're not supposed to die. 너 원래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었어. And my heart broke.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Because I knew where Jawed was. 이제 제가 자웨드 어디 갔는지 알았기 때문에. I knew where Jawed was. 자웨드가 어디 갔는지 알았기 때문에. And my heart broke. 그래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And I couldn't stop crying. 그래서 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When your heart gets broken by God's heart.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You don't care. 상관 안 하게 됩니다. You don't care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상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You don't care if the food is bad. 음식이 안 좋든지 좋든지 어떤지 상관은 안 하게 돼요. You don't care if you're busy. 여러분이 바쁘던 게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You don't care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상관되지 않습니다. You don't care if you miss home. 그리고 집이 그리운 것도 상관되지 않습니다. You don't care about money. 돈을도 상관되지 않습니다. You don't care about other things. 다른 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When your heart gets overwhelmed. 여러분의 마음이 Ask him to do it.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부터 뭉쳐졌을 때 Take the risk of asking God to wreck your heart with his heart for people.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해 주세요. 무너지게 해 주라고 리스크를 걸면서 기도하세요.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Oh my goodness. And within a couple of months, 또 몇 개월 이후에, Afghanistan was my home. 아프가니스탄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I never wanted to leave.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It was a hard life. 아주 어려운 삶이었지만. We had a curfew at 6 p.m. 6시에는요 다 들어가야 됐어요. We had 15-20 rockets landing in the city every day. 그리고 그 도시에요 15개 이상의 로켓트가 늘어나 도착해요. We had no running water.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We had no electricity. 전기도 없어요. I couldn't learn the language. 저 언어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other YWAMers. 다른 YWAMers도 없었어요. I was all alone. 저 혼자였습니다. But when God wrecked my heart,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무너뜨리셨을 때 I didn't want anything else. 다른 걸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I didn't want anything else. 다른 걸 더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Let God wreck your heart. 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지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지게 하세요. God wrecks your heart on outreach. 전도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졌을 때 Guess what? 그 아세요? You can stay. 그곳에 머물러셔도 돼요. Amen. 아멘. Amen. Amen. You will have no regrets to give your life to what's burning in your heart.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You'll have no regrets.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Oh, let his heart wreck you. 네,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Oh, it was my DTS outreach. 제 DTS 전도행 때예요. I went to India. 인도를 갔어요. And I was standing outside of a gas station where a taxi stopped to get gas. 네, 주유소 앞에 섰습니다. It was my first day in India. 인도의 첫날이었어요. I was 18. 18살이었습니다. And it took a while, so I went for a walk. 그래서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걸어갔어요. And as I was walking, 걸은 걸 했어요. I looked on the right. 네, 잠시 걷는데요. 오른쪽을 봤는데. And I started seeing people like come up and down.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From an open field. 어떠한 들판 위에서. And as far as my eyes could see. 제 눈이요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만큼까지요. I saw a slum. 네, 어려운 동네를 보았고요. The poorest of the poor. 네, 가장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들. And open air toilets. 그리고 이렇게 공개되는 화장실들. As far as the eye could see. 제가 볼 수 있는 그냥 끝까지가 다 그렇게 가득했어요. And I stood there and I wept and I wept and I wept. 그곳을 바라보자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My little life was so absorbed with my world. 제 삶은요, 내 중심이었어요. And I allowed God's world to wreck it.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 And it changed my life forever.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Amen. Amen. Amen. Amen. I was in China. 제 중국에 있었어요. And I was standing on a rock. 바위에 있었습니다. 올라 있었는데 In a village 마을이에요. Which had never heard the gospel as far as we knew.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It had been closed to foreigners for 50 years. 50년 넘게 그 외국인들에게 문을 닫힌 마을이었어요. There was no underground church. 지하교회도 없었고요. It was a village full of Uyghurs, minority Muslim people of northwest China. 네, northwest China 중국에 있는 가장 계층이 낮은 사람들로 만들어 구성된 사람들이었어요. 마을이었어요. And it was a Friday, which was an open day market. 금요일이라서요. 오픈 데이로 마켓트가 있었는데요. And there's all these people.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And I stand on a rock. 바위에 서 있었어요. And I asked a very dangerous question. 아주 무서운 질문을 했습니다. I said, Jesus, what are you thinking? 네, 예수님, 뭐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could not move for over an hour. 한 시간 이상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And the love of God broke my heart.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 무너뜨렸기 때문에. Let His heart break yours. 네,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무너지게 하세요. You'll have no regrets.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It might mess you up. 네, 여러분을 망칠 수도 있어요. It might mess up your future. 여러분 미래를 망칠 수가 있어요. It might mess up your plans. 여러분의 계획을 망칠 수가 있어요. You'll will have no regret. 하지만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I had no regret.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Amen. Amen. Let God's heart mess you up.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의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망치게 하세요.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Oh, amen. 네, 아멘. Oh, I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just want everyone to know him. 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I want everyone to know him.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았으면 I want 좋겠어요. Everyone to know him.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And let that burn brighter than any other thing in your heart.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강한 가장 불타게 하세요. Oh, when it does. 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Life's so sweet. 삶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So sweet. 달콤합니다. It's so sweet. 달콤합니다. Oh, yeah. One of the highlights of my life in Afghanistan. 네, 저의 애프가니스탄 삶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요. There was a name. His name was Mr. Lion. 네, Mr. Lion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One of my closest friends.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요. And I met him. 만났어요. I remember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His story was crazy. 네, 아주 되게 crazy한 이야기인데요. I don't know if it translates crazy, but anyway. 네, 통역은 어떻게 crazy가 통역되는지 모르겠어요. He had an epileptic brother. Epileptic? He had regular spasms or epilepsy where you need medicine every seizures. 네, 질 별 병 뭐지? Epilepsy. Epilepsy라는 그 병이 It's a disease 있습니다. Where you have 네. seizures regularly.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And there came a point where he disappeared from the house.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Now Mr. Lion was a strong Muslim. 네, Mr. Lion은요 아주 강한 무슬림 신자였어요. And he was going every day to the mosque. 그래서 모스크를 매일 가는 분이었어요. And when his brother disappeared, he would go daily to the mosque to ask God to find his brother. 그래서 간질병에 시달리는 그 동생이 사라졌을 때 머스크를 매일 가서 찾게 달라고 신에게 빌었습니다. And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After 10 days, 열흘이 지나고 나서 he got desperate. 너무 갈망해서 And he had heard that there were Christians in the city. 그래서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Foreigners. 외국인들이. Who prayed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And he thought maybe that would work. 어쩌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 So he took his bike from his house. 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Over an hour by bike to find us. 네, 한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And he walks in and he says, "Can you pray with us?"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라고 So we prayed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He walked out of the door of our house. 우리 집에 나가는데요. And there was his brother. 그곳에서 바로 우리 집 바깥에 그 one-hour bicycle ride away from his own house, where they lost him.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그 장소에서 자전거가 한 시간 거리인데. Go God. Go God. And my friend Mr. Lion ran back in the house and says, "Your God answers prayer." 그래서 Mr. Lion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And he gave his life to Jesus. 그래서 삶을 드렸어요. 영접했습니다. And I had the privilege to disciple him. 그 사람을 제자시키는 거에 대한 영광을 얻게 됐어요. We met every week. 매주마다 만났습니다. And he won my heart. 그리고 그분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28살이에요. Just full of love of Jesus.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분이세요. You know, discipleship isn't hard. 제자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How do you disciple someone? 누구를 어떻게 제자시키냐면요. You let Jesus love you.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도록 허락하시고요. You ask God's heart for that person. 그 상대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And you do whatever God tells you.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That's good discipleship. 그게 좋은 제자도예요. Pointing them to Jesus.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게. It's simple. 아주 단순하죠. And God spoke to us to study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을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nd as we're studying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때 My friend told me.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said they seem to preach the gospel. 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And then they get in trouble.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해. And then they preach the gospel again. 그럼 또 다시 복음을 전해. I'm like, yeah. That's what it seems like. 예, 사도행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He's like, well, I should do that.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And I said, brother, I don't even know the security challenges of your situation here in Afghanistan. 어, 아프가니스탄의 그 안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But may God lead you.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한다. He said, "You know what, Dan? I've never told my parents about Jesus." 댄, 그거 알아? 내가 한 번도 내 부모님에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Because I know they're radical Muslims. 왜냐면 그들이 독실한 무슬림자이기 때문에. And I've been very scared. 그래서 내가 무서웠었어. And so, yeah, I'm going to tell them tonight. 그래서 나 오늘 밤 얘기할 거야. The next day, 그 다음 날, his brother came. Another brother came to the house. 또 다른 그 형제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And he was crying. And he was crying. 그런데 울면서 오는 거예요. I said,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있었어요? He said, "Last night, my older brother, Mr. Lyon, came to the house, told my parents that he was a follower of Jesus." 어젯밤에요, 저희 오빠 형이 Mr. Lyon이 우리 집에 와서 제 부모님에게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And that night, last night they killed him. 그리고 그날 밤 죽였어요. They poisoned him to death. 어, 독을 먹여서 죽였습니다. Because of the shame of on the family of him turning to Jesus. 왜냐면은 그 가족 안에서 그 아들이 예수쟁이가 됐다라는 것의 수치감 때문에. And my heart was wrecked.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Yeah. 네. Yeah. I'm gonna see him again one day. 언젠가 저는 꼭 보게 될 거예요. And that's gonna be a good day. 그날 아주 좋은 날이겠죠. Yeah. Amen. 아멘. Amen. Turn to someone you haven't been talking to, and let's pray for God to wreck our heart. 네, 아직 얘기하지 못한 그 친구에게 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Amen. 아멘. Thank you. Alrighty, take a break. 휴식 시간입니다. If you guys want my books, 저의 책을 원하신다면, if you want my books, they're available. I can sign them. 제가 사인해드릴 수 있어요. For $7. 7불이에요. Yeah. I take plastic. Also, my friend Ryan, he made Koa Wood bookmarks. If you guys want one, there's one for each person. So come and get them. Yeah. Oh. Yeah. Thank you. do this. How about this? Okay. So cute. Don't you Don't you want it? Wow. Thank you. Okay, you guys want to grab your seats really quick? There's still a little bit more left of break, but I have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Break time이 있는 거 아는데요.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아니, 광고가 있어서 그래요. All right. Hayashi's? Hayashi sounds great. How are you guys? 어떠세요? So good. Well, my name is Andrew York. Hi. 안녕하세요. I feel like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in here. 여기 온 지 오래된 거 오랫동안 안 온 거 같아요. I've really missed you guys.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I've actually been going around and sharing with the different DTSs on campus. 제가 한 거는 다른 캠퍼스 DTS들에게 나눈 거였어요. Amen. Amen. Alrighty, the last one. 마지막입니다. Number six. 여섯 번째. Alrighty. Make sure you do this on your outreach. 전도회 때 이걸 꼭 해주세요. Have fun. 즐기세요. Have fun. Alright. Have fun. Have fun. Amen. Don't forget to have fun. 즐기는 거를 잊지 마세요. Yeah, many of us are intense people. 네, 우리가 진지하고. Don't let your intensity take away being fun. 네, 여러분의 그 진지한 이 그 intensity가요, 재미있는 것을 뺏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And yeah, if you look at the life of Jesus, he was, I think he had a lot of fun. 네,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는 그분이 엄청나게 즐거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Amen. I worked at an eye hospital. 제가 눈 안과 병원에 일했었어요. And I used to take clinics into smaller cities that didn't have eye care. 그래서 아이 케어가 없는 그런 작은 곳에 클리닉에서 갔습니다. And for 2 weeks I went to this one village.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어떤 한 마을에 갔는데요. And in this village 그 마을에는 we saw like 3,000 patients in 2 weeks. 한 2,000명의 환자를 2주 안에 봤어요. And it was over 100 degrees every day. 그리고 100도 넘게 있었고요. And at the end, 날씨가. We were very tired. 끝내는 되게 피곤했어요. The last night we're having dinner. 그 마지막 날 저녁을 먹었는데. My Afghan friend, who's a doctor, was sitting next to me. 제 아프간 그 의사 선생님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So I took my water. 물을 가지고. And I poured it in his lap. 무릎에다가 부었어요. And then he took his water. 그분이 또 자기 물을 가지고 And he threw it in my face. 얼굴에다 던져 버렸어요. And for the next 2 hours. 그다음 앞으로 2시간 동안 We had the best water fight ever. 최고의 물 싸움을 놀게 되었습니다. We got buckets. 물통을 들고 hoses. 호스를 가지고 cups of water. 물컵들을 들고요. I don't know if they liked us at the hotel, but 호텔에서 저희를 좋아하지 못하셨 We had so much fun. 많은 즐거움 있었어요. And at the end of those 2 hours, 그 두 시간 끝나고 나서, the four or the Afghan friends of mine came up to me. 네, 아프간 친구 네 명이 왔어요. They said, "How come you have so much fun?"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어? We're not allowed to have a lot of fun. 우리는 많은 것을 즐길 수 없게 하는데. And I got to tell them all about Jesus.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at the essence of our evangelism and fruitfulness. 네, 우리의 그 기쁨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전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게 돼요. Amen. Amen. What questions do you have? 어떠한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Questions? 질문? Alrighty. Last scripture. 네, 마지막 말씀 구절. John 15. 요한복음 15장 5. 5절. Someone read that. 누가 읽어 주실 수 있겠어요? 누가 읽어주고 싶으세요? Who's Haesun? He already read.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Amen. And in English? Yes.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men. Amen. Alrighty. 네. I'm gonna make a picture of this. 그림을 그릴게요. Here's the ground. 땅이 있어요. Here's a vine.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Here's a branch. 가지가 있어요. I know what you're thinking. 뭘 생각하는지 저는 알아요. Where did he go to art school? 미술학원은 어디 갔을까? I didn't go. 가지 않았거든요. Shocker. And there's some fruit. 열매가 있어요. And there are some really big fruit. 아주 큰 열매가 또 있습니다. And there is a little fruit. 또 작은 열매가 있고요. And a fruit with some problems. 또 문제가 있는 열매가 있고요. All right. And Jesus comes with a story.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가져오세요. That everyone could understand.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And he says, I am the vine. 나는 나무요. You are the branches. 너희들이 가지니. If you abide in me, 내 안에 거한다면, you're gonna have fruit. 열매를 맺을 것이다. So, 그래서, you're on outreach. 전도행 가셨어요. How do you have fruit? 열매를 어떻게 맺으십니까? Huh? Someone tell me. 어떻게 해요? Jesus. 예수님. This? 이게? What else do you have to do? 또 뭐예요? 해야 될 거? Huh? Staying in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이에요? You're already in His presence. 우린 이미 하나님과 거하고 can't, you 있는데. You can't leave it.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떠날 수가 없는데. Now, if you think about a branch, 우리가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the branch doesn't think about the roots. 가지는요 뿌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It doesn't think about being pruned. 가지는 자기가요 가지치기 당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What does a branch think about? 가지는 뭘 생각합니까? It doesn't have a brain. 뇌가 없죠 가지는. Just that. 그냥 거하는 거. And Jesus looks at the disciples.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봅니다. And he looks at you. 그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You want to have a fruitful outreach? 열매 맺는 전도행 원하시나요? Don't think about the fruit. 열매를 생각하지 마세요. The fruit will happen. 열매는요. If you live this. 이렇게 살아낼 때 저절로 나타날 겁니다. If you live that. 이렇게 살아낼 때 나타날 거예요. Amen. 아멘. Alrighty. 네. I'm gonna tell you a story.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Which one should I tell? 어떤 걸 얘기해 드릴까요? The one about. Huh? Funny one. A funny one? You want a funny story? The drive-through one. The drive-through? I'll tell you a couple funny stories. 웃긴 이야기 몇 개가 있는데. They're not related to outreach, but. 전도회가 관련된 게 아닌데. If you want a funny story, we'll give you a funny. 네, 웃긴 이야기를 원한다면 제가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You guys ever heard of racquetball? 라켓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It's like squash. Squash인데요. It's a sport where you play in a little room with a spongy ball. 네, 공 가지고 노는 거예요. And when it hits you, 나를 칠 때, it's very painful. 아주 아파요, 맞을 때. Because you both have rackets, so you're hitting the ball. 왜냐면 둘 다 래켓으로 공을 차는 거, 때리는 거거든요. And when I was in university, 대학교 있었을 때 제가, I was playing with my friend, 친구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And he hit me with the ball, 공으로 제가 맞았어요. Right in my nipple. 저 젖꼭지 있는데 맞았어요. Okay, and it was very painful. 아주 아팠어요. But eventually the pain went away. 하지만 그 통증은 가라앉고요. About 2 weeks later, 2주 후에, I felt something underneath my nipple. 저 젖꼭지 밑 속에 뭐 있는 거 뭐 보였어요. Like a lump. 혹이 생겼어요. And over the coming 2 or 3 weeks, 이 3주 후에, the lump got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혹이 커지고 커지고. So I finally had to go to the doctor. 의사한테 갔습니다. When I got to the doctor, 의사한테 갔는데, Jesus' name! Lord Jesus, help us. Amen. So I got to the doctor. 선생님한테 갔어요. And the doctor said. 의사 선생님께서. And I quote him.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Sir, you have activated the female boob gland. 아, I don't know how to translate that. Sir, you are growing a female boob. 아, 저 여자 가슴을 You know these things that women 만들고 have. 있어요? Did you translate it? I said that you are making a woman's boob. Yeah, okay. So I looked at the doctor. 그래서 제가 선생님 쳐다봤죠. And I said that is impossible. 그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He said, "No, sir, you are growing a boob." 아니요, 가슴이 생기고 있어요. I said, "That is impossible."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He goes, "No, it's not impossible." 아니에요, 그 진짜 가능해요. I said, "How did it happen?" 어떻게 그 일어날 수 있어요? He said, "When you got hit, it activated it." 맞았을 때 이제 여성 And I said, "What if it doesn't go away?" 여성의 그 호르몬을 막 증가시키는 뭐 그게 있었나 봐요. He said, "If it keeps growing, you're going to have an operation."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게 증가되면 커지면은 수술을 하셔야 돼요. But he said it should go away. 네, 없어질 거예요. And it went away. 없어졌습니다. Oh, so yeah. My friends were very nice. 제 친구들 너무 착해가지고. That's sarcasm for they were not nice. 비꼬는 거예요. 착하지 않다라는 거를. And my friends told me Dan needs a mono bra. 아 놀렸어요. 브라 해야 된다고. I'm like shut up. 탁 쳐. What is before and after? 아? What is before and after? It was before. So yes, praise God, I don't have a boob. 네, 가슴이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It would be really awkward to have a boob. 네, 만약에 가슴이 생겼으면 진짜 어색했을까요? You want to hear another funny story? 또 다른 이야기를 듣기 원하세요? Which one? 어떤 거요? Eye drops. Yeah. What else do you have? What other ones were you thinking? What other ones was I thinking? Oh, some of my airplane stories. Yeah. Oh, yeah. Huh? Tell the eye drops. Huh? Eye drops. Eye drops. 눈물. 아니야. Okay, in Afghanistan, I worked at an eye hospital. 네,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안과에서 일한다고 했죠. And I go to the hospital one morning. 어느 날 병원을 갔습니다. And when we get there, 갔는데요. There's very few patients. 여기 환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Because on that day in the war, it was like a bad day of war. 네,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일어났는데 아주 안, 별로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There was war all the time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늘 언제 전쟁이 일어나요. And on that day, 그날에는 the few patients that came in told us that it's a bad day. 네, 몇 환자들이 왔는데요. 그날은 아주 안 좋은 날이라고 얘기를 Now in a war zone, when it's a bad day, it means all the shops close, no more cars, the city becomes a ghost town. 네, 전쟁터 지역이었을 때 안 좋은 날의 뜻은 뭐냐면요. 그 숍들이 다 닫고요. 문도 닫고요. 차들도 운전하지도 않고요. And it's a city of 4 million people. 그리고 4만 명 40만 명의 사람들이 400만 명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요. And we had like 100 staff at the hospital. 그 병원에서는 몇천 명의 간사들이 있었어요. But when everything stopped, there's no transportation. 그 모든 게 다 닫았고 멈췄을 때 트랜스포테이션이 없는데요. So me and my friend 그래서 저와 제 친구 몇 명이 had to take our Afghan staff home. 그래서 아프간 친구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줘야 됐어요. As we're driving in the van, 봉고차 타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we stop and let off the first guy. 그 첫 번째를 이제 데려다 주고 있어요. When we let him off, 내려줬는데 two soldiers 군인 두 명이 came and grabbed this arm of our friend. 그 친구의 팔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And you could tell they were very upset. 예, 얼굴 표정으로는 엄청나게 화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In Afghanistan, there was a lot of ethnic cleansing, killing one people group to another people group.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이걸 인종차별 인종차별 심해가지고 어떠한 사람들 특정한 싸움이 많았습니다. And at one time in the war, there was 11 different groups fighting for power in the city of Kabul where I was living. 그 카불에서요, 어느 날 11개 그 종족들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 막 싸우는 일도 발생했어요. So these groups hated each other. 이러한 종족들이 서로를 싫어하는데요. And as we stopped the car, 차를 멈췄을 때, as my friend got out, 제 친구가 내렸을 때, as it got grabbed by these soldiers, 예, 그 팔을 붙잡았어요. We realized 깨달은 거는 there must have been fighting on that street corner that morning. 아, 오늘 아침에 이 길거리에서 싸웠나 보다. It was a new group of soldiers. 새로운 군인들이었거든요. And the group of soldiers that was grabbing my friend, 제 친구의 팔을 잡는 그 군인들이 my friend was with an ethnic group of one of the other groups, but not that group. 제 친구는요, 그 군인들이 속해 있는 종족에서 참여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종족의 친구였거든요. And the two groups were kidnapping and killing each other all the time. 그래서 그 두 종족은 서로를 죽이고 납치하고 그랬었어요. And when they grabbed my friend, 친구를 잡았을 때 we realized 깨달은 거는 that this new group 이 새 그룹이 was the group that was kidnapping and killing the kind of people like my friend. 제 친구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o we realized they were going to take him and they were going to kill him. 예, 그래서 제 친구를 죽일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So we slammed on the brakes.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잡고요. And we jumped out of the truck van. 봉고차에 확 내렸어요. And we ran after our friend. 저희 친구를 잡으려 갔어요. And the soldiers are running this direction. 제 군인들은 저쪽으로 갔고요. And we ran in this direction. We ran after him.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서 잡으려고 했어요. This arm. 그 팔을 잡고요. And so we're having this tug of war. 그래서 줄다리기처럼 했었어요. And the soldiers don't like it. 그다음에 군인들이 싫어하잖아요. And they look at us. 저희들이 쳐다보고. They say, "What are you doing?" 뭐 하세요? And we said, "He is our co-worker. He's coming back with us in the van." 예, 저희의 친구이고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봉고차 다시 탈 거예요. He said, "No, you are not doing that." 아니요, 그렇게 할지 못할 거예요. We are taking him, we are kidnapping him, we are killing him. 우리는 이 사람을 납치하고 이 사람을 죽일 거니까. We're like, "No, you are not doing that." 그랬어요. 우리는 아니, 너는 그렇게 할지 못할 거야. He said, "Yes, we are." 그쪽은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We said, "No, you're not." 우리가 그랬죠. 아니,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And then all of a sudden, 8 more soldiers came out from behind buildings. 네,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 건물에서 숨어 있던 8명의 군인들이 다시 나왔어요. So now there's 10 of them. 10명이 있는 거예요. They circle me and my friend. 저와 제 친구를 둘러쌌어요. They take out their guns. 총을 빼들고 They all had what's called Kalashnikov, which is like AK-47s. AK-47 총을 들고 있었어요. And they point them right at our heads. 우리 이마에다가 가리키고. And they look at us and say this. 그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If you don't leave right now, 너희들이 지금 안 떠나면, we are going to kill you. 난 우리도 너희들을 죽일 거야. What do you do? 여러분 그때 뭐 하십니까? So I'm standing there. 제가 그곳에 서 있는데. And my friend Tom and I both have a gun in our forehead. 우리 톰이나 제 친구 톰이나 제가요 이마에 이제 총이 겨누고 있었어요. And all of a sudden. 그냥 어느 순간. My friend Tom feels something in his pocket. 네, 제 톰이요 주머니에 okay,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We work at an eye hospital. 저희는 눈 안과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And he looks at the soldier. 저 그 군사 군인을 봤어요. Does your eye itch? 눈 혹시 간지럽세요? And the guy's like, yeah. 네. And he pulls out the eye drops. 눈물 그거를 가지고. He said, you want some eye drops? 네. 눈물 필요하세요? He's like, yeah. 네. So he puts down his gun. 총을 내려놓고. And he lifts his head. 얼굴을 올리고요. And we give him eye drops. 눈물을 집어넣어줬어요. And immediately he feels better. 그래서 그 눈이 너무 좋아지는 걸 느껴서. And all the other soldiers. 다른 군인들이. Our eyes itch too. 우리 눈도 간지러워요. So we made a pile of 10 guns. 그래서 한 10개의 총들을 다 이렇게 다 둘러게 쌓아놓고요. Like 모든 군인들이 저렇게 수그리면서 일자로 서 있고요. 제 친구들과 저는요 눈물을 다 찌해줬어요. And immediately they felt better. 그 순간 눈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And the whole mood switched. 그때 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데. And they looked at us.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They said,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We're like, "What?" 네? They said, "Yeah." We feel better. We're glad you came. 아, 우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And then they said, "Can you stay for lunch?" 그럼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어요? We said, "No, we're not staying for lunch." 아니요, 우리 점심 같이 안 먹을 거예요. They said, "Why not?" 왜요? I said, "Because 5 minutes ago, you were going to kill me." 5분 전에 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Oh, we were just joking. 아, 우리 장난이었어요. Don't joke like that. 그렇게 장난치지 마. So they promised to take care of my friend. 네, 제 친구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Oh yeah. So if you're ever in that situation,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놓였을 때, eye drops. 눈물. Amen. Amen. Oh, that's fun. 재밌죠. Amen. Don't forget to have fun. 즐기는 거 잊지 마세요. Amen. Find Jesus. He's everywhere. 예수님을 찾으세요. 어디든지 다 있으십니다. Okay. 네. I'm going to tell you one more story. 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It's my craziest adventure with God ever. 네, 제 삶의 정말 최고의 하나님과의 미친 여정이었어요. You want to hear the story? 듣고 싶죠. Woo! You guys are awesome. 여러분 최고입니다. You're awesome. Okay. I'll stop and teach a little bit in this story. I can't help teaching. I like teaching. Teaching 너무 좋아요. But I'll try to just tell the story.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중간에 teaching 너무 하고 싶지만. Whoa, God bless him, God. God, we are thankful for this man. We choose not to have an offendable heart. But God, get rid of him right now. No, no, no, God, I'm thankful. I'm not offended, God. I'm not offended. Do you ever struggle like that? No, not you guys. You guys are more holy than me. Woo! Lord bless him. Okay. I came out of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 나왔습니다. And there was one time where we were forced to leave. 네, 저희가 강제로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And the director of the hospital said you have to leave for at least 2 months. 네, 그 병원의 디렉터가요. Because the fighting, the war is going to go from bad to worse. 왜냐면은 그 전쟁에 그 상황이요 안 좋게 있다가 더 안 좋게 될 거라고. And as that happened,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yeah,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돼요? So I run to Jesus. 예수님께 달려갔죠. The only flight out was to India. 네, 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인도로 가는 건데요. My friends met me in India. 제 친구들 인도에 갔어요. They said, Dan, if you got free time, come with us tomorrow. We're going to Thailand. 댄, 너가 시간이 자유시간 있으면은 우리랑 같이 태국 가자. There's a conference for YWAM Asia. YWAM 아시아의 그 컨퍼런스가 태국에 열리는데. So I went. 갔어요. And I have 2 months off. 그리고 휴식을 받았습니다. So what do you do? 뭐해요? So I began to pray. 기도했죠. Jesus. 예수님. Where do you want me to go?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Can you turn it down, please? Don't turn it up. 제 걸 좀 내려주세요. Yeah, because then it gets all echoey. I can talk louder. So Jesus, what should I do? 네, 예수님 제가 뭐 할까요? And God speaks to me. 네, 말씀해 주시는데. Go pray for the Uyghurs. Uyghurs? Uyghurs. Uyghurs. I have no idea. That's good. Say it. Uyghurs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And just like Leah, I had no idea what it was. 저도 리아처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Like what are the Uyghurs? Uyghurs가 누구예요? They wobble and not fall down.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Okay, so I'm gonna draw a country. 나라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What country is this?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You guys are awesome. It's a really nice drawing. Huh? It's a nice drawing. Thank you. This is China. And here is Beijing. And what city is here? Xi'an. What city is here? You are going there. Woo! And up here is a city called Urumqi. And in this area is 20 million Uyghur people. It's a Muslim people group called Uyghurs. 네, 무슬림 종족인데요. 위거라고. And they live up here. 이 지역에 살고 계시겠는데요. And God speaks to me.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Go pray for them for 3 weeks. 3주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And when God says that to me.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I am like, no, that cannot be God. 저는요, 그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Because I just came out of a war zone. 나는 전쟁터에서 나왔어. I don't need to go into nowhere and find Uyghurs and pray for them. 또다시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가가지고 위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니셨을 거야. So the next day I prayed again.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And you know what God said?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And when you hear nothing, it's opening the door for fears and doubts. 네, 아무것도 들리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의심과 또 두려움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죠. When those doors are open, are we going to rest and trust in God? 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건가요? What's easier is to fear and doubt. 네, 뭐가 더 쉬운 걸까요? And so I started to doubt that I heard God.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And this went on for 3 days. 3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And I said, God, I need a confirmation. 하나님, 제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I am not just going unless I know that I know that it's your will.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상 저는 가지 않겠어요. And then on the fourth day, 4일 날, I said, wait a minute. 잠시만요. there's this conference of YWAM workers from all over Asia. YWAM의 컨퍼런스가 있지. If I get a contact, 아, 내 연락처를 받으면, and I bet someone here has a contact, 분명 그 컨퍼런스 안에 누군가 있을 거야. Then I know God wants me to go.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거야. So I walked around.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And I talked to everybody. 사람들과 다 대화했어요. Hey, have you heard of anyone working with the Uyghurs? 혹시 위구르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 들어보셨나요? They said, "What are the Uyghurs?" 위구르가 뭐예요? They had no idea. 그들도 누군지 몰랐어요. Everybody said the same thing.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 last person I talked to. 마지막 대화한 사람? Oh, Dan, the Uyghurs. Ah, Dan, Uyghur. Muslim people group in northwest China. Northwest China에 있는 무슬림 종족이에요. I'm like, yes. Ah, 네. He's like, Dan. Dan. I have a friend. 친구가 있어요. Terry Hayes. Terry Hayes라는. He's from Australia. 호주에서 왔어요. And he's studying the language there. 그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He's like us. 우리와 한 같은 사람이에요. And he wants to share the gospel.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Why don't you go stay with him?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 어떠세요? I'm like perfect. 아, 완벽해요. I said, what's his email? 이메일 주소가 뭐예요? He goes, oh, I don't know. 아, 모르겠는데. I said, okay, well, what's his phone number? 그러면 전화번호 뭐예요? He said, oh, I don't know. 아, 모르겠는데. I said, okay, well, what's his address? 그럼 주소는 뭐예요? He said, I don't know. 아, 모르겠어요. I said, what's he doing?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He said he's studying the language. 언어를 배우고 계세요. I said where? 어디서? He said I don't know. 아, 잘 모르겠어요. I said what city is he in? 무슨 도시에 있어요? He said I don't know. 아, 모르겠어요. I'm like what do you know? 그럼 뭘 알고 계시나요? And he looks at me. 저를 쳐다보세요. He said Dan. Dan. I'm so sorry. 어, 죄송해요. When you said Uyghurs. 저는 위구르라고 얘기했을 때 I got excited. 저는 되게 흥분했어요. But actually. 근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I heard Terry Hayes is there. 제가 들은 거는 테리 헤이즈가 거기 있다는 거 들었어요. But I don't know how to get in contact with him. 근데 그분과 연락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I don't know what city he's in. 그 어디 도시에 있는지도 모르고. And to be honest, I don't even know if today he's in China.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국에 계시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So I went back to God.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갔죠. Because obviously I didn't have a contact. 왜냐면 연락처가 없잖아요. I said, Jesus. 예수님. I need a contact. 연락처가 필요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And after about 9 days, 그래서 9일 후에, I'm sitting there. 제가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and I looked up to God.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And I said this. 그렇게 얘기했죠. I said, God. 하나님. 9 days ago. 아, 9일 전에. You told me to go pray for 3 weeks for the Uyghurs. 위구르를 위해서 3주 동안 가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And I said I need a contact. 제가 그랬죠. 제가 연락처가 필요한다고. And I don't have anything. 나 아무 연락처가 없습니다. And I don't know if it's really real.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짠지도 몰라요. I don't know if you said it.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But I think you did. 근데 맞는 것 같아요. I'm scared. 네, 두렵습니다. And I wish I had people to go with me.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But Jesus. 네, 예수님. I'd rather live my life. 저 삶을 차라리. Stepping forward. 앞으로 이렇게 기대는 거. Trusting your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Because I know that you're good. 네, 당신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Stepping back. 그냥 뒤에 서서 because of my own insecurity. 내 두려움을 인해서 숨는 거 쉽습니다. And the next day, 그래서 그 다음 날, I bought a ticket to China. 중국으로 갈 티켓을 샀어요. This was many years ago. 이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Okay? The only way to get here, 그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was to fly to Beijing, 베이징에 가서, and take a 92-hour train ride. 기차를 92시간 동안 타고 가는 거예요. Good times. 아, 좋은 시간. 92 hours. 92 a lot of time 시간. for bowling. 볼링할 시간이 참 많죠. So I land in Beijing.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And I come out of the airport. 비행기 그 공항에서 왔습니다. And there's nothing in English. There's no information counter. 뭐 안내 부스도 없고요. 영어로 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And I walk around and I hear two guys speaking English. 돌아다니면서 영어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And I said, where are you from? 저 어디 오셨어요? They said, Japan. 일본에서요. I said,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계세요? They said, oh, we're tourists. 아, 우리는 관광객이에요. I said,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서 머무세요? They said, oh, in a local hotel near here. 아, 여기 가까운 호텔에서 머물어요. I said, can I stay with you? 같이 지내도 돼요? 물어봤어요. I said, sure. 아, 네, 그랬어요. 라고 했어요. And I had a friend. 그래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So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 I go to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 갔어요. And the lady spoke fluent English. 근데 거기에 그 안내원분이요,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She said, "What?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I said, "I need the next train to Urumqi." 네, 룸치로 가는 그 다음 기차가 필요합니다. And she said, "It leaves in 3 days." 3일 이후에 도착해요. 출발해요. And I thought, no, I need to leave today. 아니요, 오늘 떠나야 돼요. God said, "Go now." 하나님이 오늘 가라고 말씀하셨고. She's like, "There is no way you can go now."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So I bought the ticket. 근데 티켓 샀어요. And I went back to the hotel. 호텔로 다시 갔습니다. My Japanese friends were there. 저의 일본 친구들 거기 있었어요. They said,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하실 거예요? I said, "Well, I thought I was leaving." 실은 제가 오늘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But now I'm here. 지금 오늘 여기 있습니다. They said, "Hey, you want to go with us to the Great Wall of China?" 그러면은 그 만리장성을 보러 같이 가실래요? I'm like, "That's near here." 아, 여기 가까워요? They said, "Yeah, half an hour away." 30분 거리입니다. And then I had this thought.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죠. Wait a minute. 아, 잠깐만. When I was 14, 네, 14살 때, I remember looking at a book. 책을 보는 것, 책을 봐서. And seeing the Great Wall of China. 만리장성을 바라보고. And thinking to myself.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Jesus. 예수님. I want to see the Great Wall of China someday. 만리장성을 어느가 보고 싶습니다. And as I had that thought,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the Holy Spirit spoke to me.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Dan, why do you think I delayed the train? Dan, 내가 왜 기차 가는 거를 미리게 했는지 알아? Like you remember? 아, 기억하시나요? And God's like, "Yeah, I remember." 그럼 기억하지. And God rearranged the train schedule so I could see the Great Wall of China because I'd asked God for that many years before.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차 그 시간표를 바꾸신 거는 내가 예전에 그거를 만리장성 보고 싶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God remembers the desires of our heart.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He doesn't forget. 잊지 않으세요. So we had a great day at the Great Wall of China. 그래서 만리장성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And I got on the train. 그 기차를 탔어요. 92 hours. 92시간 걸렸어요. What do you do? 뭐 해요, 그 시간 동안? I learned chopsticks. 젓가락질을 배워요. Underwear bowling. 그리고 볼링을 하죠. Woo! So towards the end. 저 마지막쯤에 I'm on the train. 네, 기차를 탔어요. And I'm getting nervous. 네, 약간은 이제 긴장하고 있어요. And I said,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when I get to Urumqi." 아, 룸치 가면 내가 뭐 해야 되지? So I walk around the train. 네, 그 돌아다니고 있어요. And I find one Chinese guy who speaks English. 네, 그 영어를 하는 중국인을 한 명 발견해요. I said,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시나요? He said, "To Urumqi." 아, 룸치로 갑니다. I said, "That's where I'm going." 저도 그곳에 가는데. I said, "How do you get around the city?" 그 도시를 어떻게 가나요? He goes, "Oh, my family's picking me up in our car." 아, 제 가족이 저를 자동차 타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시나요? I said, "I'm going to see my friend." 친구를 보러 가요. Terry Hayes from Australia. Terry Hayes라고 호주인인데요. He goes, "What's he doing?" 그분은 뭐 하시나요? I said, "He's studying the language." 그 언어를 배우고 계세요. He says, "Where?" 어디서? I said, "I don't know." 저 잘 모르겠어요. He's like, "Well, we can give you a ride if you want a ride." 그 차 태워드릴 수 있는데요, 원하세요? I'm like, "Perfect." 아, 완벽합니다. He's like, "Well, what's his address?" 주소가 뭐예요? I said,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Well, what's his phone number?" 전화번호는 뭐예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here is he studying?" 어디서 공부해요? I don't know. 모르겠어요. "Well, what do you know?" 그 뭐 아세요? I said, I don't know if he's in China. 솔직히 중국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And he looked at me like I was crazy. 네, 제가 막 미친 것 사람처럼 봤습니다. And I'm standing there. 그래서 서 있었는데. I'm like, God, what do I say? 하나님, 제가 뭘 얘기해요? And the word Maine University came to my mind. 그래서 대학교라는 게 떠올랐어요. I said, can you take me to the Maine University? 그래서 대학교 여기 중심 대학에다가 저 데려다 주세요. He said, sure. 네, 알겠습니다. So the train stops. 기차가 멈추고요. We walk outside. 나가서. It's minus 25. 마이너스 25도. It's cold. 아주 추워요. It's dark. 어둡고. He takes me to the university. 그 대학교 데려다 줍니다. And he drops me off. 저를 내려다 줘요. And he drives away. 그리고 떠나요. And I'm standing there. 전 그곳에 서 있죠. All alone. 혼자서. Freezing. 춥고. In the dark. 어둡고. In the middle of nowhere. 이게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And I thought to myself. 내 스스로 생각했죠. Dan, Dan, you are such an idiot. 너 완전 바보야. You could have stayed in Thailand. 너 태국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 But no, you had to come out here. 너 여기까지 와야 됐어. God would have forgiven you. 하나님 너 용서해 주셨을 텐데. He's very nice. 얘 엄청 좋으시잖아. And you know what I was? 제가 어떤 문제 아세요? I was desperate for God. 진짜 제가 하나님으로도 엄청나게 갈망했습니다. I love being desperate for God. 네, 하나님을 갈망한 자리 전 좋아요. When all you got is God.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전부였을 때. And I looked up. 제가 바라봤죠. Oh my Jesus. 예수님. And as I prayed that prayer. 제가 그 기도를 했을 때. I felt something in my heart. 제 마음에 뭔가 느꼈어요. And I felt this. 이런 거 느꼈. Dan, walk to the middle of the university. Dan, 중간 대학교 중간으로 가봐. It was a big university. 아주 큰 대학이었어요. About 50,000 people. 한 5만 명이 있었는데. As I walked to the middle, 중간으로 걸어갔을 때. I stood there. 그래서 서 있었어요. God said, "Now make a right." 나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틀어. And go walk and stand in that building. 그리고 거기 건물 앞에 서. So I started walking. 걸어갔어요. And I saw the building. 그 빌딩을 봤어요. And I stood in the building. 그리고 서 있었어요. As I walked in. 그 안에 들어갔는데. I stood there in the lobby. 로비에 서 있었어요. And God said, "Stand here for 20 minutes." 거기에 20분 동안 기다려줄 수 있어? So I stood there for 20 minutes. 그래서 20분 동안 기다렸어요. All these students started walking by me. 그때 학생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they're staring at me. 저를 쳐다보고. And I'm staring at them. 그들도 쳐다보고. Like, what am I doing? 도대체 뭐 하고 있지? After 20 minutes, 20분 후에, I feel like the Holy Spirit speaks to me. 성령님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Walk down the hallway. 아, 그 홀웨이로 그 지나가봐. And knock on the last door on the left. 마지막에 있는 왼쪽에 있는 문에 두드려봐. As I start walking down the hallway, 홀웨이를 지나갔어요. I didn't see it, but as I'm walking, there's another hallway that connects to this one.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또 다른 홀웨이가 있었던 거예요. And as I'm walking, 가는데, a man comes down that other hallway. 다른 홀웨이에 어떤 남자 들어와요. And he makes a right and he starts walking in front of me. 그리고 저 앞에 걸어오고 있어요. That man gets in the last door on the left. 그리고 그 마지막 문의 왼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In other words, if I don't wait those 20 minutes, 또 한마디는요, 제가 그 20분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that man's not in the room. 저 그 사람은 그 방에 없었을 거예요. So I knock on his door. 문을 두드렸습니다. And he opens the door. 문을 열었어요. And to my surprise, it's a man from Germany. 제 놀라는 것은 독일에서 오신 사람이었어요. And he speaks fluent English. 그리고 영어를 잘해요. I'm like, hi. 안녕하세요. He said hi. He was 안녕하세요. Very surprised to see. 되게 놀랐어요, 저를 보는 게. There was no white foreigners anywhere. 왜냐면 그곳에는요 백인이 없었거든요. He's like,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I said, I'm from America. 미국에서 왔어요. He said, what are you doing? 뭐 하세요? Oh, just hanging out.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He said, no, you are not just hanging out. 아니, 그냥 노는 것 같지 않은데요. He said, what are you doing? 뭐 하세요? I said I'm here to see my friend. 제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He said, "Oh, is he here on this in this dormitory on this in this building?" 그럼 이 그 숙소의 기숙사에 계시는 건가요? I said, "I don't know." 모르겠는데. Well, where is he in the university? 그럼 대학교 어디에 있어요? I said, "I don't know if he's at this university." 실은 이 대학교 안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Well, what's his address? 주소가 뭐예요? I said,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요. What's his phone number? 전화번호 뭐예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He's like, where is your friend? 그럼 그 친구 어디 있어요? I said, I don't know if he's in China. 중국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And he looked at me like I was nuts.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And I'm standing there. 제가 서 있었는데. And the Holy Spirit speaks to me.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Tell him. 얘기하라고. So I said, I am here to see Terry Hayes from Australia. Terry Hayes, 호주에서 온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And his eyes got big. 눈이 동그래졌어요. I know him. 저 그분 아는데. You know him? 그분을 알아요? He's my friend. 제 친구인데요. He lives an hour away. 한 시간 거리에서 사세요. By bus. 버스 타고 한 시간. I know where his apartment is. 그 아파트가 어딘지 알아요. Do you want me to take you there? 거기 가 데려가 줄까요? Yes, please. 네. And he takes me to his apartment. 아파트에 데려줬어요. And I knock on the door. 네, 문을 두드렸죠. And he opens the door. 문을 열고. And I introduce myself. 제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And I introduce the friend that he knew and that I knew. 네, 그리고 그 친구도 소개하고요. The German guy left. 독일 친구 떠나고. And I sat down with Terry. 그래서 그 테리랑 앉아서. And I said, Terry. Teddy. So good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He's like, Dan. Dan. How did you find me?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Jesus. 예수님. And Terry told me this story. 그리고 테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He said, Dan. Dan. 2 weeks ago. 2주 전에. I was sitting on the floor of this room. 이 방의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And I looked up to Jesus.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And I prayed. 기도했어요. God, I pray that you will bring someone for 3 weeks to pray for the Uyghurs. 하나님, 3주 동안 함께 위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And today, Dan, you're knocking on my door. 근데 오늘 Dan 너가 내 문에서 두드리고 있었어요. Amen. Amen. Amen. Amen. That's who Jesus is. 그게 예수님이세요. Go God. Go God. Go God. Go God. Gets me excited. 너무 흥분돼요. And we rejoiced together. 함께 기뻐했습니다. Terry took care of my whole trip. 테리가 제 모든 여정을 책임졌어요. He told me every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얘기해 줬어요. He set me up with all these missionaries. 그 선교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He sent me to that town that I told the story about standing on the rock.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얘기한 그 곳도 얘기해 주고. And yeah, he took care of my whole time. 내 모든 시간을 다 완벽하게 책임져 줬어요. At the end of my time, 네, 그 시간 마지막에 I found out 제가 깨달은 건 that for the same price of a train, I could fly back to Beijing. 그 기차표와 같은 가격으로 비행기 타고 베이징 갈 수 있었다는 거를. 3 hours or 92 hours. 3시간 아니면 92시간. So I bought a airplane ticket.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So, 네? I had 3 days before the flight. 비행기 타기 전 3일이 있었어요. And then I had 2 more days after that where my visa was expiring. 그리고 이틀이 남았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까지. But I still had 3 days. 그 3일이 남았어요. So me and Terry are talking. 저와 테리가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I said I got 3 more days. 아, 3일이 더 남았는데. Let's ask Jesus for the final instructions. 마지막 뭐 해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자. So we put a big map on the floor. 바닥에 지도를 큰 지도를 놓고. We're going, Jesus. 예수님. And I look at Terry. 테리를 쳐다봤어요. Did you feel anything? 너 혹시 뭐 느낀 거 없어? He said, Dan, yeah, you could pray in one more village. How about going to this one? 아, 네, 우리가 한 마을 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 And I'm like, I felt the same village. 나도 그 같은 마을을 느꼈어. I said, is it easy to get there? 그럼 그 마을 가는 게 쉬워? He goes, it's far away. 아주 먼데 그 마을이. About 10 hours by bus. 버스터 10시간짜리야. But you can get there tomorrow. 그 내일 갈 수 있어. There's a public bus. 왜냐면 버스가 있거든. Now it's in the mountains. 산에 있는데. But it'll take you there. 근데 갈 수 있어. And I'm like, okay, but I have to get back the next day.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빨리 와야 돼. He goes, well, the bus runs once a week. 버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But don't worry about that. 근데 걱정하지 마. When you come back, 너 다시 돌아올 때, you can hitchhike. 히치하이크 타고 돌아올 수 있어. I said, is that easy? 그거 쉬워? He said, of course. 아, 그럼. Everybody hitchhike. 모든 사람이 다 히치하이크 해. 문제가 아니야. So the next day I take the bus. 그 다음 날 버스를 타고 갔어요. And I have a great night in the village. 그리고 마을에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And I'm fulfilling every detail of what God told me to do.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 제가 잘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And I wake up the next morning.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And I plan to hitchhike to go back. 그리고 다시 히치하이크 타러 다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Now I get on the road. 제가 길에 갔어요. And I start hitchhiking. 히치하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One car passes me. 첫 번째 차가 지나가고 Ten cars. 차 열 대가 지나가고 A hundred cars. 백 대가 지나가고 A thousand cars. 천 대가 지나가고 I stood there over 3 hours. 세 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No one was stopping for me. 아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There was lots of cars. 네,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But no one stopping for me. 아무도 저를 그래서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And they're stopping for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멈춰주는데 But not for me. 저 위해서는 아닌 거예요. So I'm starting to get nervous. 약간 긴장했죠? So I walk around.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And I found someone who spoke English. 영어를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He said, "Sir, oh, we are not allowed to give you white foreigners a ride." 아, 근데 실은요. 저희는 백인들을 태우면 안 돼요. You have to wait 1 week for the next public bus. 네, 그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돼요. And I thought to myself, I cannot wait another week. 저는 일주일을 못 기다려요. I have my flight and my visa's expiring. 제 비행기 표와 또 비자가 만료됩니다. So I went back to where I was standing.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갔어요. And then someone came and stood next to me. 누가 무슨 옆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And he stood next to me. He had a bag. 가방을 들고. And as he had this bag, 네, 가방을 들고. I'm thinking.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I bet he's getting a ride. 아, 분명 차를 탈 거구나. And all of a sudden, there was a gas truck. 네, 어느 순간 그 gas truck이 왔어요. And it stopped right in front of us. 그리고 우리 앞에 멈췄는데. There was two people inside. 그 두 명이 앉아 있었어요. A driver. 운전자. And a passenger. 그리고 타는 사람. And the passenger gets out. 타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And I see this man pick up his bag. 그리고 가방을 들고. And I think to myself. 제 스스로 제가 생각을 했죠. That 그 순간. guy got out, so this guy could sit in the middle. 아, 저 사람이 중간에 앉을 수 있도록 나왔구나, 자리를 비켜줬구나. And right at that moment. 그 순간. I had an idea. 제가 생각했죠. And I jumped in front of both of those guys into the truck. 그 사람을 제치고 앞 먼저 갔어요. And I sat down in the truck. 그리고 트럭 안에 앉았어요. And all these Chinese guys look at me.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And they're laughing. 막 웃는 거예요. And they start going like this.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짓을. And I'm like, hi. 안녕. And then they're like this. 그랬더니 이러는 거죠. Like this. 이러고. I'm like, hi. 안녕. And this goes on for a little while. 한 오래 정도 계속 반복돼요. And then they quit laughing. 웃는 것은 이제 멈춰요. Like 그래서 엄청 화내면서. And I'm like, hi. 안녕. And then they reach into the truck. 트럭 안에 들어가요. And they grab this arm. 제 팔을 잡고. And to take me out. 저를 내보내려고. And I rip my arm away from them. 제 팔을 뗐어요. And I shove it in the steering wheel. 그리고 운전대를 꼭 붙잡았어요. And I'm holding the steering wheel. 운전대를 꼭 붙잡고. They're trying to take me out. 저를 막 빼려고 했어요. And I'm thinking to myself.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죠. I'm bigger than you. I'm not gonna. 난 너보다 덩치가 크니까 안 움직일 거야. And they're trying to get me out. 네, 막 저를 빼려고 그래요. And after a while they get so frustrated. 엄청 짜증나서. That they all come in. 막 들어와서. We all sit down. 같이 앉아 있어요. And they lock the doors. 문을 닫고요. 잠그고. And I pointed down the road. 제가 And we start driving. 제가 가르키고요. 그냥 같이 we 갔어요. Get out of the village. 저 마을을 빠져나 And there's a big police station. 경찰이 있는 거예요. And there's a policeman standing on the side of the road. 그리고 경찰이 서 있는데. He sees me in the truck. 저 안에 트럭을 탄 걸 보고요. And he makes us stop. 그리고 멈추게 해요. A policeman comes to the window. 경찰이 와서 창문으로. And he speaks fluent English. 영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He's like, what are you doing? 여기서 뭐 하세요? I said, I'm getting a ride. 저는 타고 가는 거예요. He's like, you're not allowed to get a ride. 타는 거 안 듣다는 거 아시죠? I said, I know that. 알지만. But here's my story. 네, 제 이야기 이겁니다. So I explained my situation. 제 상황을 얘기해 줬어요. He said, give me your passport. 여권을 주세요. No. 아니요. So I give him my passport. 근데요, 줬습니다. And he leaves back into the building. 그리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And I remember going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그때 막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After half an hour, 30분 있다가 he comes back to the truck. 경찰관 다시 들어와 나왔어요. He gives me my passport. 그리고 제 여권 다시 주고 and he walks around the truck. 그리고 트럭 주변에 돌아서 and he gives the driver a paper. 그리고 운전자에게 종이를 줘요. And it looked official. 되게 official하게 보입니다. It was typed. 문서가 작성이 되는 거였고요. And it had a stamp and a signature. 도장과 시그니처가 있었어요. And he comes back to my window. 그리고 제 창문 쪽으로 오셔서 And he looks at me. 저를 쳐다보고. He said, "Sir." 저기요. We understand your situation. 예, 여러분 지금 상황을 이해합니다. And that you have to get back today. 오늘 꼭 도착해야 된다고 이해해요. So that letter gives them permission to take you all the way to the main city. 그래서 메인 도시로 운전까지 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증명서입니다. Go God. 네, 하나님, Go God. So I told him.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I said, "Can you tell them who I am?" 제가 누군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He goes, "Oh, you don't know them?" 아, 누군지 몰라요? I said, no, we've never met. 우리 소리 만난 적이 없어요. He said, how'd you get in the car? 그럼 차 어떻게 탔어요? I said, it's a long story. 아, 긴 이야기입니다. So he tells them who I am. 제가 누군지 얘기해 줬어요. And they start laughing. 막 웃게 웃어요. We became friends. 그리고 친구가 됐습니다. And I take the truck all the way down to Urumqi. So 트럭을 타고 다시 우르치로 갔어요. I remember seeing my friend Terry. 그 테리를 만난 시간이 기억나요. Was the hitchhiking easy? 히치하이킹 쉬웠어? Oh yeah, no problem. 어, 쉬웠어. Tell everybody to do it. 모든 사람들 하라고 얘기해줘. I didn't say that. 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I said, don't tell people to do it. It's crazy. 절대 하지 마. 그거 얘기하지 마. And then I flew back here.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And then I got a flight to Thailand. 그리고 태국 타는 비행기 갔어요. When I got to Thailand, 그리고 태국 갔는데, I called the hospital. 병원에 전화했어요.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 They said, Dan, thank you for calling. Dan, 연락해줘서 고마워. Things have gotten a lot better. 상황이 좀 더 좋아졌어. We want you back. 우리가 다시 원해. Come back as soon as you can. 빨리 올 수 있으면 빨리 와줘. I said, I'll be there in a couple days. 그 며칠 후에 올게. And I hung up. 연락 끊었어요. And I'm sitting there. 거기서 앉아 있었는데. And I went down to the beach. 바닷가를 갔는데요. And I looked up 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고. And I said, Jesus. 예수님. 5 weeks ago. 5주 전에. I was standing right here. 제가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And you said. 그 당신이 말씀해 주시기를. Go pray for the Uyghurs. 우이그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And I was scared. 엄청 두려웠어요. I wasn't sure it was God. 그 하나님인지도 몰랐고요.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뭐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And I'm so glad I went. 근데 제가 간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And my faith and trust in God had grown.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더 증가했습니다. And that's who Jesus is. 그것이 누구 예수님이세요. And as I've been praying for you this week,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면서 God wants to give you your own stories.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기 원하세요. He wants to give you your own stories.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Even if it's crazy. 아마 미친 짓이라도. And seeing God be good.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Seeing the character of God prove Himself.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Over and over and over. 반복적으로. Yeah. And as I prayed for you this week.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God kept telling me.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That He was in you. 이곳에 여러분 속에 계시다고. Jesus is in you.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And Jesus in you is enough.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충분하십니다. To accomplish every dream of God.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는 것이. He thinks you're the best. 여러분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He told me.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 said, what about the other DTSs? 그럼 다른 DTS 학생들은요. He said, "No, Awaken's the best." 아니, Awaken이 최고야. Well, he likes them too. But he thinks you're the best. 여러분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Amen. Amen. I'm done. 네, 전 끝났어요.